하려거든 울지 말아요 울려거든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못 잊어 못 보내는 당신이 떠나고 나면 미움이 그치겠지만 당신 보내고 사랑도 끝이 난다고 네 마음 못 믿을 이 마음 네 마음 떠나는 네 마음 드는 가득 이슬이 맺혀 떠나는 나의 이 마음 가려거든 울지 말아요 울려거든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못 믿어 못 보내는 못 보내는